쿠바 혁명 무렵절 62세 즈음에서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테가 주조 쿠바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10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강순남 인민무력성 부상,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됐습니다. 헤수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